오늘 본문은 문화의 비유라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으로 본국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귀족은 이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종들을 다시 부르죠. 어떻게 장사했는가 보고를 받은 후에 각각 그 종들이 보고한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귀족은 예수님을 그리고 종들은 그 제자들을 뜻합니다. 이 귀족이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귀족이 떠났다가 다시 온다,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바로 이 기간 중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를 대개 중간시기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기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귀족은 종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들이 장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의 비유가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실 때까지 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신자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가? 우리는 신자로서 이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교훈하는 비유가 바로 문화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죠. 이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이 문화의 비유도 그렇고 얼핏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문화를 맡겼죠. 그래서 그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열 문화를 남기면 열 골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고 또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기면 또 다섯 골을 다스리는 그런 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해서 우리가 가급적 많은 열매를 맺자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로 우리가 충성되게 헌신해서 가급적 많은 성과를 맺으면 그러면 좋은 점이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떤 사람은 상 받는 신자요? 어떤 사람은 벌 받는 신자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 칭찬하는 말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착한 종, 이 사람, 첫 번째 종을 착한 종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지금 이 17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착한 종이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을 각각 평가하는데 주인이 볼 때 그 종들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종이 남긴 결과가 얼마나 크냐? 주인은 그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보인 충성,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의 그 결과, 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성과와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충성됨, 그의 신실함.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작은 일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신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착한 종이라 부르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 종이 남긴 결과가 아니라 그 종이 보인 신실함,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식으로 표현하면 양은 선택이고요. 질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이 가진 마음과 그 태도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가? 이 사실을 악한 종이라고 평가받은 이 세 번째 종의 경우와 대조해 보면은 그것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예, 그 다음에 23절도 보시면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종을 주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그 평가의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악한 종이라고 평가한 이유는요. 그가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태도, 이 주인에 대한 마음과 그 태도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종들을 평가할 때 가장 주목한 것은요. 첫 번째는 그 종들이 각각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착한 종은 어땠습니까? 왜 착한 종이라 부르는가? 주인을 자신이 신의를 지키고 충성해야 할 존재로 받아들인 거죠. 반면에 악한 종은요? 주인을 엄하고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태도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십시오. 착한 종은 주인이 떠난 후에 이제 주인이 왕권을 받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왕권을 받고 돌아올지 아니면 못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죠. 또 그 주인이 온다 하더라도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착한 종은 어떠한 여하한 상황에서든지 그 주인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일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태도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주인을 자신이 신의를 지키고 충성해야 할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이런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이 착한 종은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은 이제 그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주인이 지금 있든 없든 그 주인이 지금 자신의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마치 그 주인이 자신의 앞에 계실 때처럼 그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고 온 마음을 그 주인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아, 내 주인은 내가 그분에게 신의를 지켜야 하고 그분이 지금 여기에 있든 아니 그분이 지금 여기에 없지만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그 삶에 맡겨진 일을 책임 있고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장사를 하든 그 사람이 돈을 벌든 아니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몸을 쓰든 마음을 쓰든 모든 일상에서 그 주인이 내 모든 소유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을 하든 나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겠지요. 비록 지금이 그 시기인지 아니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나의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미 그 왕이 내 앞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신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을 이 종은 가장 고귀한 삶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문화로 일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아시고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이 비유의 이야기처럼. 그런데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실까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과 성공을 남기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대해서 갖는 신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착한 종은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았다면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상 이 악한 종은 보면요, 주인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물들고 세상에서 흔히 통하는 사고방식,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을 따랐던 것이죠. 이것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그 속마음을 드러낸 표현이 20절, 21절이에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도 종을 부려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두지 않은 것 취해버리고 심지 않은 것 거두려는 못된 그런 주인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 주인은 가혹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한 짓 했다가 그 한 문화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수건으로 싸두었던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지. 그게 상책이야. 그래서 한 문화를 받은 그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악한 종이 어떤 마음을 가진 겁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의중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이 악한 종은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관계가 주님과 신자의 관계인지 의아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악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간 것이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의 삶의 태도는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말과 그 마음에 품은 사고방식을 두고서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읽으면서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겼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선교를 해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또 전도를 해도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은사를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치유를 행했느냐, 자꾸 어떤 업적과 성공과 결과에 치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서로 경쟁해요. 무슨 경쟁합니까? 누가 자기들끼리 그 중에 누가 더 큰가? 그걸 경쟁하는 겁니다.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더 돋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든지 영적으로 좀 더 나아 보인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한없이 교만해하고 한없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추구한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누가 더 큰가 키재기를 하면서 다투었던 그런 못난 제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는 예수님에게 몰래 청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참 얄미운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이 사람들과 다를 게 없겠죠. 사실상 이런 사고방식은요, 비록 그걸 표현하는 것이 교회고 종교활동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지 그 사고방식과 행동은 세상적인 욕심, 경쟁과 성공, 만몬주의 이런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목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두고 악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종의, 이 악한 종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태도, 그것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상은 고사하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비단 돈 문제에 국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근본적으로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꿰뚫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하나님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냐? 너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맡기신 그 삶에 대해서 성실과 신실함으로 사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저 그렇게 따라가면서 세상적인 업적과 성공을, 결과를 위해서 사는 삶이냐? 예수님이 지금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한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그릇된 기대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또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 주인이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채우라는 식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능력과 결과와 성공과 또 어떤 그런 외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취와 업적과 성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려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깨진 것들이 회복되고 화평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회 속에서 주인이 바로 이 일하는 그 고용주가 아니라 아니 내가 그 영업을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터에서도 나의 주인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 땅에서의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복과 평화와 또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봉사를 하고 또 선교를 해서 선한 일을 하고 전도해서 영혼 구령에 힘쓰고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성실과 신실함으로 응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도 우리가 2018년 리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려고 끊임없이 그 의식을 가지고 애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심지어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인격의 그 내적인 중심부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려고 하는가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든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또 그 안에서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천국 시민으로서 실감나게 살아가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이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정신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인격의 중심부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우리가 늘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신앙 생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우리의 몸을 쓰든 또 마음을 쓰든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 때도 또 일터에서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분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것처럼 그분에게 신뢰와 충성을 다하는 태도, 그것을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머지않아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미 그 왕이 내 앞에 와 계신다는 마음으로 나의 왕에게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착한 종이라 부르시고 또 그런 착한 종에게, 신실한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칭찬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으로 별처럼 빛나는 삶을 더 깊이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